Hobbs News. (2020학년도) 겨울 계절 학기 국내 대학교 학점 교류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은 학점 교류 신청서 제출 기간 및 타 대학 학점 교류 안내 일정을 수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과 대학에 제출해야 할 학점 교류 추천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교무처 학사팀 국내 학점 교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계약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인원은 1명이며 담당 업무는 학사 및 행정 업무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근무시간은 주 5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2020 서울형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사기 대외 활동자를 모집합니다. 세부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강소기업을 탐방하고 기업 실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까지고 모집 인원은 15명 내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에서 한양 가족이 함께하는 비대면 기부 캠페인인 언택트 레이스 한양을 진행 중입니다. 참가비 전액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택배 기사 노조가 수당 인상과 분류작업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은 본격적인 파업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에 과로사로 숨진 택배 기사들을 추모하는 글과 함께 현수막에는 파업에 임하는 기사들의 의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분류작업과 업무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신속 허가가 예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오늘 임상현황 브리핑에서 해당 백신에 대해 비임상 시험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임상 시험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해당 백신은 올 연말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을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진 고등학생의 형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동생의 사인이 독감 백신과 관련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는 경찰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1만 8천여 명이 참여 중입니다. 이에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고교생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색 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백색 입자는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인플루엔자 단백질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지만 회수된 백신 물량은 폐기될 전망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10월 2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